왔네. 오라 병야 만두들의 황금 나락에 빼뚝에 날고 동화 소리에 멋드는데 비비비비 어깨 춤이 난다 엉덩 춤이 난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춤을 추자 징장구 소리에 꽹과리 징지 하늘은 높고 황소는 난다 잠실은 찍지 까치는 깡깡 시와얀 동우리 농가의 경사로구나 나의 경사로구려